이 시간에는 영화음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조선예술영화 담가 서대장 중에서 나오는 노래 사랑은 그 무엇인가. 다음으로 조선예술영화 샛별 중에서 나오는 노래 샛별. 시간 마지막 순서로 저선예술영화 제2전선 중에서 나오는 노래 병사의 좌우. 바람에 저 끝없는 그 좌우를 병사는 심장에 영원히 새기리라. 장군님 주신 믿음을 안고 시련을 넘어 좌우 신념의 좌우를 의미를 했죠. 끝없는 그 좌우 용사는 심장에 동물이 새기리라. 기증한 조국 그 품을 지켜 목숨을 바쳐 좌우 좌우 승리의 좌우를 이상으로 용어음악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